낙타보다 쥐가 물 없이 더 오래 견딘답니다. 하마는 둔해 보이지만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하네요. 꽃의 90%는 향기가 없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물이 피보다 6배나 진하답니다. 그리고 별은 원래 반짝거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슬픈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남자들이 더 많이 울더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인입니다.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 참 세상에 아주 많죠. 가끔은 엉뚱한 공상, 가끔은 맹랑한 호기심, 그렇게 가끔은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 어떨까요? power in my deepest despair. Will you still care? Will you be there whe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and my confessions, in my anguish and my pain, through my joy and my sorrow,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I'll never let you part, for you're always in my heart. Simon Windsor 감독의 영화 Free Willy 중에서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의 음성이었습니다. 12살짜리 고아 소년이 자신과 똑같은 나이에 12살짜리 사양고래, 그 수중쇼 훈련을 받는 사양고래였죠. 이 고래의 윌리와 우정을 나누고 결국은 그 고래를 자유롭게 해주는 프리 윌리로 만들어지는 영화였죠.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깊은데요. 영화 프리빌리 중에서 윌리비데어는 대전 중구 대흥 3동에 안미영씨가 신청해 주셨어요. 3월 29일은 두 번째 맞는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둘이었지만 이제는 9개월이 된 저희 아들과 새 식구가 함께 축하하고 싶군요. 제 남편에게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남편과 같이 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연은 참 드물어요. 안미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자, 대구 비산육동의 정희정 학생. 아주 슬픈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쫑이가 시골에 갔다가 동네 개 패싸움에 말려들어 전사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동네 개 패싸움에서 전사했다는 그 말씀이 아주 우스워서 저는 슬픈 사연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정 학생께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의 서영무 씨, 그리고 금속공학을 전공하시는 사은부 씨, 국민학교 때 함께 싸우고 뒹굴었던 모든 친구가 듣고 싶다고 안현태 씨도 신청해 주셨고요. 이동화 씨, 전영선 학생, 김도현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기타로 들어보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는 화엄경을 작가 고은 씨가 소설로 옮기고 그것을 다시 장선우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영화 화엄경 가운데 극락강이었습니다. 한양대의 이종구 교수가 음악을 맡아서 작곡을 해주셨죠. 자,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작품도 그렇고 흥행도 그렇고 뭐 둘 다 별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올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고 난 뒤 뒤늦게 조명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번 토요일에 개최되는 제32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6편의 작품상 후보 가운데 5편의 작품상 후보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대종상 사실 그동안 개최될 때마다 공정성 시비로 잡음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을 각각 두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는 호암아트홀에서 대종상 특별 행사로 우리 영화 회고전을 마련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해병, 산포 가는 길, 맨발의 청춘, 이렇게 60, 70년대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던데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 영화, 옛날 우리 영화가 어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종상의 주요 부문 후보로 오른 작품과 영화인들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그 아카데미 영화제만큼 이렇게 특집으로 아주 근사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대종상이 그만큼 건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음악 자료니 영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나마 그저 소개해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오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제32회 대종상 본선에 오른 두 번째 작품상 후보는 이정국 감독의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92년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 당선작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삶의 고통과 한을 가슴속에 억누르면서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과 그 때문에 그 집안에 후처로 들어온 또 한 여인. 이 두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결국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게 되는가. 이것이 영화의 기본 주기죠. 영화를 만든 이정국 감독은 지난해에 부활의 노래를 연출했던 아주 젊은 감독입니다. 자, 세 번째 작품상 후보는 만무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60,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윤정희 씨 그리고 장동희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원작은 소설가 오유건 씨가 쓴 이역의 산장이라는 소설인데요. 1960년도에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만큼 아주 탄탄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배경은 역시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이고요. 그 시절 전쟁을 피해서 산속의 한 초가집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품상 네 번째 후보 알려드릴게요. 이일목 감독의 휘몰입니다. 서편제범이 채 가라앉기 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명창 이임래 씨의 파란만장한 소리 인생을 그린 작품이죠. 지금 국악예고 교사로 있는 김정민 씨가 이임래의 역할을 맡았고요. 이임래 선생의 실제 아들인 이태백 씨가 고수로 직접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상 마지막 후보는 신상옥 감독의 증발인데요. 이 작품은 개봉되기 전부터 필름 삭제 부문을 두고 공연윤리위원회와 제작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었죠. 글쎄요, 공연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영화 속에 표현된 전 중앙정보부장 박진욱 사건이 실존사건, 그 실존인물인 김영욱의 실종사건과 너무 비슷하다. 이것 때문입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글쎄요,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종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시대물이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후보작 가운데 한 작품의 음악 들어보죠. 만무방의 엔드 타이틀. 음악은 김철혁 씨가 맡았습니다. 만모방의 엔드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이 만모방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이 만모방은 막 되어먹은 사람, 예의나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명의 감독상 후보 소개해드릴게요. 흔히 80년대 이후 젊은 감독의 기수라고 불리우는 연출가죠. 칠수와 만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치열한 시대정신과 영상감각을 인정받아온 박광수 감독이 이번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그동안 장만철이라는 가명으로 문화평론가 시나리오를 써왔던 장선우 감독, 이 장 감독도 화엄경으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네요. 장 감독은 성공시대를 시작으로 우묵배미의 사랑, 경마장 가는 길 이렇게 작품성과 대중적인 그 감각을 잘 조화시킨 영화들을 만들어왔죠. 요즘은 장정일 씨의 원작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 원작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으로 꽤 바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변강세 시리즈로 우리 조상들의 해악을 표현해왔던 엄종선 감독이 작품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만무방으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고요. 국어 교사로 있다가 영화 연출가로 돌아선 박철수 감독. 이 박 감독이 우리 시대의 사랑으로 역시 감독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세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을 통해서 신구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박 감독은 이 작품 이전에 이미 어미, 오늘 여자, 안개기둥, 또 무리를 걷는 여자 이렇게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 위주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왔죠. 감독상의 마지막 후보는 증발의 신상옥 감독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할 만큼 스케일이 큰 영화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었죠. 신상옥 감독은 그의 개인사 역시 참 파란만장했었는데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그가 미국에 정착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증발입니다. 감독상 후보에 오른 박광수 감독의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가리라 띄워드립니다. 청주의 정도령 듣고 계시죠? 정보영 학생 들어주세요. 가슴 깊은 곳에 서 하나 있어 언제나 늘 대전 중구 유천이동의 이은희 학생. 시험 잘 보셨어요? 자, 지금 편한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띄워드렸습니다. 한국 여화의 전성기는 60년대였다는 사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2위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탄생되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시절에 박노식 씨와 함께 액션 영화의 대부로 활동했던 배우 장동희 씨. 그가 영화 경찰관 이후 12년 만에 만무방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미 대전장, 돌아오지 않는 해병, 또 어머니라는 영화로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세 번씩이나 수상했는데요. 장동희 씨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전쟁 통해 아내와 손주들을 모두 잿더미에 묻은 뒤 초가집에 피신해서 젊은 남자와 또 한바탕의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노인 역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경마장 가는 길 등에서 지식인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던 문성근 씨. 그가 지난해 이미지 변신을 목표로 출연했던 영화가 있죠. 39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100번이나 선을 봤지만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는 101번째 프로포즈의 불쌍한 남자 구영섭. 바로 이 구영섭 역으로 문성근 씨 역시 대종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해서 독재 정권에 충성하다가 마음이 변해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는 주인공 박진욱 역할의 김일아 씨. 김일아 씨도 역시 남우주연상 후보입니다. 김일아 씨는 임권택 감독의 비 내리는 고모령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뒤에 벙어리 362, 짝코 이런 아주 선이 굵은 연기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었던 배우죠. 제32회 대종상 남우주연상 후보.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요즘 경찰계가 비상이 걸렸다죠. 투캅스의 뺀질의 선배 경찰 조영사의 안성기 씨, 그리고 선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섭렵했던 신세대 경찰 강용사 역의 박중훈 씨. 뭐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배우들이죠. 특히 안성기 씨는 얼마 전에 개최된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영화로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이 영화를 보니까 잠자던 한국 영화가 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죠. 대구 내당 사동의 이보나 씨. 또 하이텔의 미선 씨는 노래방에 갔더니 이 노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부르기가 쉬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조용히 불러보시죠. 근데 조용히 부르는 게 가능할까요? 투캅스의 주제가 파트너입니다. 외투 속에 자꾸 여인 어깨를 숨긴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연약함 잘 알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더욱 강하려 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다가서는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닮아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지금 내가 택한 험한 이 길은 내 자신과 또한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싣고 다시 내게 다가서는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미국 영화업계가 국내 비디오방을 고소한 것이 문화체육부의 사주라는 신문기사를 읽은 날 제게 편지를 주셨네요. 꽤 오래전이군요. 그러니까 대전 괴정동의 이도영 학생. 아주 울분을 가득 찬 어조로 이 투캅스의 주제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친구 재고 김은희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날짜로 이도영 학생의 또 다른 편지도 와 있네요. 또 이도영 학생의 친구이신 대전 서구의 소창랑 학생의 편지도 같이 도착했고요.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투캅스의 주제가 파트너 최규성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이델의 김영범 씨, 재성진 씨, 김진우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명의 여우 주연상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후보들은 연령층도 꽤 다양한 편이네요. 우선 두 여자 이야기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영순으로 등장해서 한국 어머니들의 한을 표현한 김설아 씨가 첫 번째 후보인데요. 김설아 씨 하면은 뭐 영화 마유미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배우죠. 그리고 요즘 배우 가운데서 연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김희애 씨가 101번째 프로포즈로 역시 후보에 올랐고요. 또 고 이만희 감독의 딸로 그동안 티켓, 겨울나그네, 명작기꽃 소냐 이런 영화들에서 주로 조연으로 하지만 아주 재능 있는 연기를 펼쳤던 이혜영 씨가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올로케 영화인 미스터리물 아주 특별한 변신으로 후보에 지명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맡은 역할이 자신의 어머니를 망친 남자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당찬 똑똑한 캐리어 우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무방에서 초가집 주인이자 남자들이 벌이는 전쟁의 대상이 되는 여인, 이 여인의 역을 맡은 윤정희 씨 역시 여우 주연상 후보인데요. 그녀는 이미 70년대 대표작인 분내기, 무녀도, 석화촌 뭐 이런 영화들로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죠. 여우주연상 마지막 후보 알려드릴게요. CF의 요정. 아주 귀여운 깜찍한 이미지. 바로 최진실 씨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영화에서는 과감하게 그동안의 이미지를 변신시킨 배우죠. 글쎄요. 결과는 대종상 시상식에서 알려지겠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메인 테마 들어봅니다. 권기영 씨 신청하셨죠? 들어보십시오. 하이텔의 강인정 씨, 지금은 무슨 그림 그리고 계세요?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메인 테마 띄워드렸는데요. 물론 강인정 씨의 그림은 제대로 금지된 것이 아니겠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품, 감독, 남녀 주연상 후보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연상 후보들과 음악상에 오른 후보들, 시간상 간략히만 소개해드릴게요. 나무 주연상, 조연상 후보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 문덕배와 그 아들 재구, 이렇게 1인 2역을 했던 문성근 씨, 또 두 여자 이야기에서 김혜라 씨가 주연에 이어서 조연에도 올랐고요. 만무방의 김영일 씨, 증발의 신성일 씨, 또 화엄경에서 떠돌이 장군 지호 역을 맡았던 신현준 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현준 씨는 장군의 아들에서 희아 씨, 하야 씨였던가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죠. 여우조연상 후보에는 초대 애마였죠. 안소영 씨가 그 섬에 가고 싶다로 올라와 있고요. 미스코리아 서울 출신의 남수정 씨가 두 여자 이야기에서의 신우의 역할로 역시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또 증발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운동권 애인을 둔 여대생으로 등장한 강민아 씨, 화엄경에서 연꽃 여인으로 출연했던 원미경 씨도 올라와 있네요. 여우조연상 마지막 후보는 SBS 탤런트죠. 신영진 씨가 만무방에서의 재능 있는 연기로 후보에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상 후보는 휘몰이의 김영동 씨, 화엄경의 이중구 씨, 그리고 101번째 프로포즈의 송병준 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정리해드릴게요. 대종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 가장 많은 후보작을 낸 영화는 만무방입니다. 만무방과 화엄경 각각 11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이 두 여자 이야기 9개 부문, 휘몰이가 8개 부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이 6개 부문, 그 섬에 가고 싶다가 5개 부문입니다. 101번째 프로포즈는 4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신인 감독상, 남녀 주연상, 그리고 음악상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음악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이한웅 씨,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김민정 씨의 신청곡이죠. 여우 주연상 후보로도 올라와 있는 김희애 씨가 부릅니다. Say yes. 함께 나눌 거야. 김희애 씨가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제가 Say Yes를 불렀습니다. 서울 강서구 황용담 씨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좋은 연기자 되세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미니멀 컴팩트의 노래 When I Go 들으면서 저도 가지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